저희 MBC에는 매주마다 MBC 주간신문이라는 것이 발행됩니다. 그 중에서 베스트 사원, 월스트 사원, 또 월스트 간부 이들의 특징을 매주마다 발표하는데요. 그중 월스트 중간 간부의 자격 요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기침만 해도 폐렴약을 사다 주는 사람, 지나치게 눈치 보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글쎄요, 이것을 조금 넓게 나라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좀 힘 있는 나라가 압력을 넣는다고 금세 허리 구부리는 나라.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속셈이 앞서는 지도층이 있는 나라. 과장일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으로 우리는 이미 소말리아에 대대병력의 공병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투부대를 보내라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네요. 그들은 내년 3월에는 그 땅을 뜰 계획이라죠. 글쎄요. 우리는 진정한 월스트 국가인지 베스트 국가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개봉 중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죠. 비트어문에 삽입된 Sweet Dreams, 유리스믹스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하이텔의 김승기 씨가 이 곡 신청해 주셨네요. 김승기 씨는 매일 비디오를 두 편씩 때린다고요. 왜 보시지 않고 때리십니까? 저도 두 편씩 보는데요, 하루에. 한 번은 제가 이 때린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서 집에 가서 써먹은 적이 있어요. 집에 가서 오늘 영화 두 편 때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또 한 번 더 그 때린다는 말을 쓰면 정말 때려주겠다고 그러던데요. 잔소리꾼은 못 말려라는 글을 어느 분이 하이텔에 올려주셨습니다. 늘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래도 저는 못 말려 시리즈의 원판보다는 이 잔소리꾼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요. 앞으로 많은 잔소리 부탁드립니다. 이준혁 씨는 함께 근무하는 전보희 씨와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2차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보라고 또 친구 준희, 창아, 명섭, 호준, 승우와 함께 이 시간 함께하고 싶다고 김상록 씨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자는데 혼자 깨어있으면 공부하는 것이 무섭다고요.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면 나 외에도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빈이라는 분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 시간의 숨소리를 느껴보시죠. 대구에서, 멀리 대구에서 유경아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미연, 이경용, 김민종 씨가 공연을 하고요. 곽재용 감독이 만든 우리 영화죠. 가을여행. 이 영화의 음악은 신촌 브루스가 맡았는데요. 신촌 브루스의 연주로 들어보죠. 가을여행.

자살한 기타리스트 로이 부캐논의 연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연주네요. 에릭 크랩턴이 브루스 기타로 연주했습니다. 영화 러쉬 중에서 Prelude in Fuga. 이준혁 씨가 함께 근무하는 전부인 씨께 띄우는 곡이었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내 마음속에서만 키워온 제 사랑을 이젠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대학 생활이 진실로 아름다웠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서울 서초구에서 한 애청자로부터 왔네요. 이분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김효연 씨가 여자친구 지연 씨의 생일을 축하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기도 하고요. 대구 서구 내당이동에서 김지연 양이 언니 영지 씨께 띄우는 곡이기도 하고요. 또 한 분 노성훈 씨가 사랑하는 사람과 듣고 싶다고 하신 곡입니다. 자, 이분들 모두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영화 You Call It Love 중에서 캐롤라인 크루거의 노래입니다. You Call It Love. 경기도 부천 소사구의 차오래 씨. 이 노래도 가을에 듣기 아주 적합한 노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캐롤라인 크루거가 부른 You Call It Love였습니다. 은평구 불광이동의 김용환 씨. 아, 벌써 세 번째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요. 신청하신 곡은 제가 다음에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막 정성희 씨가 오셨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아마 그 지금 가장 많은 그 영화계에서 행사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쁨 경사라고 네. 하는 일이 서편제가 상해 영화제에 나가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은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임권택 감독의 많은 영화들이 나가서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임권택 감독 자신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 그런가요? 믿기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요. 네. 그렇죠. 사실 임권택 감독의 그동안 수많은 영화들, 이를테면 시바지라든가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든가 아다다 같은 영화들이 받은 상들은 모두 여우주연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배우들은 앞을 다퉈 임권택 감독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하지만 네. 정작 임권택 감독 본인은 사실은 별로 크게 평가받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이 상해 영화제에서의 감독상 수상은 임권택 감독 자신으로서도 대단히 소중한 상이 될 터인데요. 그럼요. 하지만 그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특히 서편제가 상해 국제 영화제에 보여지면서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편제를 보면서 심사위원들의 이야기 중에 절반은 감동적이다 했었지만 절반은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잘 네. 모르겠다. 특히 서극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고 또한 그 서편제를 보면서 감독들이 하는 얘기는 네. 그리고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든 영화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아마 그것이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갈 그 단초이기도 할 터인데요. 네. 우선 임권택 감독 영화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스타일은 오늘날 세계 영화에서 사라진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바지가 비니스에 개봉되었을 때 리베라스 용이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뮌헨 영화제에 했었을 때 세계영화평론가협회 회장인 크라우스 에더시가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낭트 영화제에서 보여주었을 때 가이드 시네마나 포지티프가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날 세계영화제에서는 네. 세계영화계에서는 아무도 임권택 감독과 같은 방법으로 영화를 찍은 감독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요즘 스타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 90년대 영화 스타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화 감독의 5명을 뽑으라면은 아마도 다음 같은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 같은 체험을 이끌어내는 다큐멘터리 바탕 위에 이른바 픽션, 이야기이면서 거짓인 그 스타일을 끄집어내는 크리지스토프 키슬롭스키라든가 네. 아니면 일정한 사물 바깥에서 관조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물과 인물 사이의 거리에 관한 새로운 명상을 이끌어낸 대만의 허샤시엔이라든가 네. 또 구소련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리얼리즘 영화와 이른바 슈리얼리즘 영화라는 두 가지 장르, 두 가지 사고 방법을 뒤섞은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의 비탈리 캐넵스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시대 최고의 영화 철학자라고 그 이름 지어도 전혀 그 하자가 없을 데릭 자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깐느 영화제에서 바텀 핑크로 그랑프리를 받은 그리고 영화에 있어서 그 펀한 것 그러니까 그 웃음이라는 것에 네.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코엔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임권택 감독은 우리 전 세대의 영화 감독 스타일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영화를 찍는 우리 전 세대의 감독이라면 막소 필스나 네. 아니면 미조구치 겐지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권택 감독은 영화의 형식, 주제, 스토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자기 영화 속의 주인공의 삶을 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권택 감독 자신이 하는 얘기인즉슨 만일 자기의 영화를 보고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인물의 표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는 어떤 화면 구도, 어떤 아름다운 장면, 어떤 심각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그 인물이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임권택 감독에 대한 그 짧은 소개가 필요할 터인데요. 임권택 감독은 1936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아주 어려운 시절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그중 가장 어려웠었던 것은 가족 중에 삼촌이 빨치산이 되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에 낮에는 국방군이 밤에는 빨치산의 세상이 되는 두 가지 세계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외가 쪽의 삼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좌익 사상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산산조각이 나고 임권택 감독은 그 어린 임권택은 칠남매 중에 장남으로 어머니와 함께 외가댁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외가댁에 얹혀 산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이기도 할 것입니다. 임권택 감독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느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집에 들른 아버지가 물끄러미 어린 임권택을 보더니 너 참 손이 시렵겠구나 하며 장갑 한 켤레 사준 것. 이것이 아버지의 갖고 있는 모든 기억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단편 소설의 한 장면 같네요. 아마 그 다음 더 그 눈물 겨워 들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는 1953년 그러니까 17살 때 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것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 후 부산 시내를 전전하다가 우연히 미군 부대에서 헌구두를 내다 파는 이난 이북 그 피난민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헌구두 중개상들과 부산 시내에서 구두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 영화 제작을 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구두 중개상인들이 모여 요즘 영화를 하면 돈벌이가 된다며 하면서 영화 제작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구두 중개상인들이 만든 영화가 바로 정창화 감독의 장화홍련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임권택 감독이 맡은 역할이라고는 네. 소품이었습니다. 현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품이라는 것은 조 감독이 와서 지금 뭐가 필요하니 뭐 가져와 하면 그거 가지러 창고에 가서 이리저리 뒤져서 갖다 주는 것이 일의 전부인데요. 바로 그렇게 임권택 감독은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영화를 배운 적이 없으며 영화를 좋아한 적도 없으며 영화 광시절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영화를 맡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배가 고파서 영화 일을 하면은 현장에서 끼니가 나오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야 라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던 임권택 감독을 보고 어린 임권택을 보고 정창화 감독이 그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차라리 너 연출부에서 일해보면 어떻겠니 한 것이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러죠 뭐 라고 대답한 것이 그로 하여금 영화 감독으로 평생을 살게 한 그 한마디가 된 것입니다. 한국 영화는 그 당시 황금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만들면 흥행에 성공하고 그리고 고무신 부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애 끌고 몰려와서 울고 박수치고 웃고 하던 그야말로 그 시네마 천국에서 네. 보았었던 바로 그런 시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집에 가면은 텔레비전 보고 또 비디오도 보고 그것도 성에 안 차시는 분은 인공위성으로 영화 보는 요즘 세대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영화관에 늘 그 손잡고 갔었던 사람은 저희 집에서 그 밥하던 그 누나의 손을 잡고 가서 영화를 보고 저는 아예 멀찌감치 밀쳐두고 혼자 눈물 닦고 콧물 흘리느라 정신없는 것을 옆에서 물끄러미 보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그러면서 몇 편의 임권택 감독 영화를 본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처음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는 1962년 두만강아 자리거라입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영화는 아니고 네. 그 당시에 누구나 찍던 전쟁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속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는 스키를 타고 달려 내려오며 총싸움을 벌리는 그런 장면이 기억 남는데요. 이 영화는 다행히 흥행에 성공하였고 그리고 임권택 감독은 당시 B급 영화 감독들 중에서 흥행 감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60년대 영화의 한국 영화에는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발탄을 찍었었던 유현목 감독이라든가 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신상옥 감독 그리고 그 하녀의 김기영 감독도 돌아오지 않는 해병 만주의 이만희 감독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찍은 140여 편의 영화를 찍은 김수용 감독이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그러나 그 거장들처럼 작가 의식을 갖고 영화를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정신없이 주어지는 대로 영화를 찍는 감독이었습니다. 얼만큼 열심히 찍었냐 하면은 1969년에는 6편의 영화를 찍었고 70년에는 8편의 영화를 찍었고 71년에는 7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찍은 영화 중에서도 어떻게 영화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있나요? 가끔 영상 자료원에서 임권택 감독의 60년대 영화를 하곤 합니다. 또 네. 비디오로 여러분들이 청계천 근처를 뒤지다 보면은 의외로 엉뚱한 임권택 감독 영화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만들었던 임권택 감독 영화의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네. 그러면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 그 느낌이 오실 텐데요. 70년에 찍은 8편의 영화 제목입니다. 이슬 맞은 백일홍, 속눈썹이 긴 여자, 그 여자를 쫓아라, 월하의 검, 비검. 그 다음 제목이 더 앞권입니다. 애꾸는 박, 비 내리는 선창가, 밤차로 온 사나이. 네. 이쯤 되면 대충 이 시절에 찍었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예. 짐작이 가실 터인데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찍은 영화가 맞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은 3류 영화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영화 속에 담긴 그 생존, 그야말로 살아남기를 네. 위해서 찍은 그 절박함. 1962년에서 72년 11년간 임권택 감독은 50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화 경력 금년으로 30년간 중에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바로 이 시간 속에 그는 그의 영화 전체 중에 절반을 이상을 찍은 것입니다. 예. 임권택 감독이 최초로 그 스스로 감독이라는 의식을 갖고 찍은 영화는 1973년에 만든 잡초라는 영화였습니다. 임권택 감독 자신은 그 이전에 찍은 50편의 영화를 그 스스로 습작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1973년은 한국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유신 정권이 들어서서 영화계를 개악시키고 그리고 문화계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의 독재 정권이 수립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영화계를 20개 영화사로 통폐합시키고 그리고 외화 중심의 체제로 전환시키기도 그렇죠. 한 해기도 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1973년 잡초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영화는 임권택 감독에게 아주 끔찍한 흥행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영화를 찍으면서 아마 이때보다 더 절망스러웠던 때는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엉터리로 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치고 박고 싸우는 영화를 찍을 땐 많은 관객들이 네.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정작 자신이 진짜 자기가 하려는 이야기를 찍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할 땐 사람들이 믿고 좋아하고 박수쳐주다가 진실을 얘기하니 다들 외면했을 때에 예술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그러나 잉본택 감독은 이제 자신이 영화감독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고 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찍은 왕십리라는 영화는 아마도 평론가들로부터 그의 최초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영화가 될 것입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이 영화는 신성일 씨가 주연인데요. 네. 그 오랫동안 고향에 떠났다가 그리고 그곳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첫 장면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고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했고 아는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고 친구들은 그곳을 떠났고 그곳에서 그는 머물러 살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떠나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잉권택 감독은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며 충무로에서 영화를 찍으며 이리저리 세월을 보냈었던 자기의 청춘 시절을, 자기의 소년 시절을 그는 반추하여 사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 속에서 잉권택 감독은 그 이전 영화들과는 달리 일정한 거리만큼 물러서서 주인공을, 사물을, 인물들을, 인생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잉권택 감독 스타일이라고 알려진 일정한 거리만큼 물러서서 아주 끈질기게 버티어서 네. 지켜보는 스타일이 네. 나오기 시작합니다. 롱테이크가 여기서부터 쓰이나 보죠? 롱테이크의 방법으로 찍은 네.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네.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롱테이크적 사고가 네. 이 영화 속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나 그 잉권택 감독이 바로 이때부터 작가 영화를 찍은 것은 아니고요. 이 시대가 요구했었던 새마을 영화도 또한 수십여 편 찍게 됩니다. 그는 흥행 영화와 새마을 영화 사이에서 자기 영화 스타일에 관한 사고를 시작합니다. 1978년 족보를 찍게 되면서 이제 잉권택 감독은 그의 독자적인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일제시대 때를 배경으로 한 일본 청년이 창씨 개명을 하라고 그 마을의 한국인 유지를 찾아가 설득하다가 그 유지의 딸을 보고 네.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멜로드라마가 한편으로는 펼쳐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창씨 개명에 꿋꿋이 저항하다가 네. 결국에는 자살하고까지 많은 그 유지의 비통한 삶을 그려냅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멜로드라마지만 그러나 잉권택 감독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드라마와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려는 것을 별도로 그려내어 이른바 어느 쪽이 더 중요함과 관계없이 삶이라는 것은 영화라는 것은 영화 속에 담겨진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영화 속에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1979년에 신궁이라는 영화를 찍고 또 같은 해에 깃발 없는 기수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저는 이 두 편의 영화가 많은 영화 관객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진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신궁이라는 영화는 네. 아마도 제 생각에 잉권택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실험적인 영화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윤정희 씨가 아마 요즘 관객들한테 윤정희 씨라면 백건우 씨의 아내,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의 아내 정도로밖에 생각이 없을 텐데요. 그러나 70년대에는 문희 남정님이라는 배우와 함께 그야말로 트로이카였죠. 맞습니다. 3대 트로이카라고까지 불렸었는데요. 그 윤정희가 이 영화 속에서는 무당으로 등장합니다. 이 무당 윤정희가 바닷가에 앉아서 상념에 사로잡힐 때 화면은 마치 핏빛처럼 붉은 아주 빨간색 필터로 바뀌며 빨간색 초록색 그 노란색의 필터가 끼어 들어가는데 그 느낌의 섬뜩함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영화 스타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80년에 짝코를 찍고 81년에 만다라라는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만다라라는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의 그 초대 작품으로까지 출품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임권택 감독과 정일성 기사가 영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함께 작업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정일성 기사와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일성 기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일성 기사는 만다라를 찍기 전에 암 선언을 받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냐면 집에서는 관까지 다 마련했었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 운명을 달리하는가만 병실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정일성 기사를 임권택 감독이 찾아와서 만일 다시 이 병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첫 번째 영화는 나와 함께 찍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정일성 기사는 죽음에서 영화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임권택 감독은 결코 그 촬영 기사에게 양보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다라는 아마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촬영 기사에게 많은 것을 양보한 영화이기도 할 터인데요. 정일성 기사는 말 그대로 이 한 편 찍고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로 현장에 갑니다. 그는 그 배 옆에 이른바 계속 그 배에 차는 그 물을 빼기 위한 물통 호수를 꼽고 현장에 그 돌아와서 영화를 찍게 되었고 만다라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장면들은 그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도하는 두 승려의 여행길 속에 상념처럼 피어오르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절제와 그로부터 구원에 관한 문제를 화면 속에 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오랫동안 그 첫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아마도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화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카메라 저 멀리서부터 한 대의 버스가 옵니다. 3분 가까이 카메라는 그대로 아무것도 움직임도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속에 탄 두 승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 승려였으나 그들이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가혹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화면은 겨울 장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영화는 눈이 오는 장면들보다는 오히려 눈이 오고 난 다음 그래서 막 녹기 시작할 때만을 기다려 촬영한 장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얀 눈이 녹아가며 질척거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것 그래서 순결함과 그 질척거린 진흙탕 길 두 경계선 사이를 걸어가는 두 승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이란 것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 다음에 이어 이 콤비는 다시 안개 말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이 영화는 런던 영화제에 소개되어서 높이 평가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는 14일 만에 모든 촬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14일 만에요? 그 14일도 촬영 14일이 아니고 시나리오에서 편집 완성까지가 14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야말로 그 후일담에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 영화를 그 찍을 계약은 돼 있었으나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악전 고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 영화의 영화사 사장이 이 영화를 대종상에 내놓아 외화 수입 쿼터 하나 받으려는데 다 틀렸군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 라고 감독 곁을 지나가며 들으라는 듯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권택 감독이 그까지 거 찍으면 되지 뭘 그래 하는 오기 반 네. 각오 반으로 시나리오 작가 촬영 기사를 대동하고 네. 현장에 내려가서 무조건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는 여관방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네. 한 신이 완성되면 그것을 막내 연출부가 들고 현장에 오면은 인권택 감독은 그 장면을 그 현장에서 찍고 네. 그리고 연출부 조감독 첫째는 서울에서 그날 촬영분이 올라오면은 현상에서 편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촬영 각본 편집을 동시에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영화사에 남을 만한 일이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화 촬영은 10일 네. 만에 끝났고 네. 현장 그 서울에 올라와 보니 모든 필름이 붙어 있는 것을 인권택 감독이 그때부터 소리를 넣기 네. 시작하여 14일째 되는 날 모든 편집이 다 끝나고 예. 15일째 그리고 대종상 마지막 그 마감 접수날 이 영화는 접수가 되었고 네. 더 믿을 수 없는 그 다음입니다. 그해 대종상에서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네. 런던 영화제에 초대되어서 영화평론가들로부터 미스테리한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순발력이 놀라울 지경인데요. 네. 이 영화는 그러나 그 후일담을 그 이야기하여 이것을 신화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권택 스타일이 이 영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임권택 감독은 네. 한국 영화의 제도 내에서 한국 영화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 시스템 내에서 한국 영화의 인력의 한도 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의 그 경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젊은 감독들은 의욕이 있습니다. 젊은 감독들은 상상이 있고 실험을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젊은 감독들은 한국 영화 시스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촬영이 제대로 쫓아주지 않고 관객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탓하고 관객을 탓하고 한국 영화는 이래서 안 되라고 술잔을 기울이며 그저 송토하는데 젊은 날들을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젊은 감독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저 감독들이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나 헐리우드에 가서 제대로 영화 찍을까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인권택 감독은 인권택 감독의 인권택 시스템이라고 부를 만한 그 스타일은 한국에서 한국 영화가 밀고 나갈 수 있는 네. 그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젊은 영화 감독들이 젊은 영화 후학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권택 감독은 그 후 83년도에 불의 딸과 84년 흐르는 강물을 어찌 막으라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85년 제 생각에는 서편제가 만들어진 지금에도 여전히 임권택 감독의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길소뜸을 찍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한국 영화 사상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부를 만한 영화. 아마도 유영목 감독의 오발탄과 겨룰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영화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임권택 감독 자신도 이 영화를 그 자신의 그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임권택 감독은 이른바 그 자기 영화 스타일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화면 바깥과 화면 안 사이의 미장센입니다. 임권택 감독은 그 이전까지 주로 화면 내부, 화면 안의 인물들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네. 관심 깊게 다룬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드디어 화면 바깥, 화면 바깥이라는 것은 화면 안의 연장선상이자 화면 안이 화면 바깥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영화 속에 아주 뛰어난 롱테이크가 보입니다. 네. 이 롱테이크에 비하면 서편제의 롱테이크는 그렇게 대단하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이 영화는 그 이산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알려진 대로.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 한 여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일이라는 배우는 이 영화 속에서 남자를 맡은 그 신성일이라는 배우가 여자 역을 맡은 김지미를 만난 이후 원래 살던 집에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돌아간 장면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내입니다. 그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아내는 장님입니다. 잠자리에 두 사람은 같이 눕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것을 롱테이크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오늘 그 여자 만났죠? 신성씨 대답합니다. 누구 말이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찾아다녔던 그 여자 말입니다. 신성일 씨는 누워있다가 앉게 됩니다. 그런데 누웠다 앉게 되니 신성일 씨는 화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성일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만났소. 여기 임권택 감독의 영화 찍는 비밀이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자, 이 장면을 가장 가슴 아프게 찍고 싶다면 신성일 씨의 표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신성일 씨가 아주 온갖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 여자 만났소라는 대답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면 유교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얼굴을 어찌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임권택 감독은 그것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화면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는 그 인물들의 삶 속에 담긴 도덕,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도덕, 그것을 보는 사람의 도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면 밖의 미장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롱테이크 말씀하실 때도 이 장면을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어떤 영화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그 후 그 임권택 감독은 티켓, 네. 시바지, 그리고 시바지는 잘 알려진 대로 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또 88년에는 신혜수가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아다다가, 네. 있고요. 89년에 아지아제 바라제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장군의 아들 3부작과 개벽을 찍었고, 네. 그리고 제가 지난 4월달인가요? 한번 소개 분석을 겸했었던 서편제를 찍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서편제를 여러분들 보고 꼭 다시 한번 봐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은 길소뜸이라는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빌려보신 후에 서편제를 꼭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서편제에는 임권택 감독의 이전 영화와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그것을 임권택 감독의 세 번째 새로운 영화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제1회 상해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임권택 감독에 대해서 정성일 씨와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럼 그의 영화 개벽 중에서 건무가 들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쳐야겠네요. 친구 정미랑 함께하고 싶다고 하신 노승범 씨, 그리고 은하, 태준, 동생 진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신 안현미 씨. 마치 유서 같은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하이텔 해지 신청을 접수하신 분. 이분들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와 홍동식 PD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시요